떠나길만 했던 날 흠뻑 젖어 뛰어도 너와 함께라 나는 마냥 좋았어 눈부시게 빛나던 하늘 위에 모든 별이 내게 쏟아졌어 그래서 난 너 하나만 보였어 그때 나는 너에게 흠뻑 빠져있었어 그때처럼 묻고 싶어 그댄 어떤 기억으로 자리 잡았는지 Yeah, yeah, yeah.